초점을 맞춰 떠늘어나는 시선 사이에 레드 카펫 펼쳐 그 위를 걸어 거침없이 반짝이는 스팟라이트 쏟아지는 스팟라이트 터지는 셔터 그 빛을 삼킨 이 순간 카메라 카메라 날 보면 앵글은 네 맘을 훔치는 룩 특별한 매력의 difference 넘치는 confidence 어두운 표정과 stance Keep going my way other people stop 지금 이 느낌 알지 whoa. So high tension just make a way 끝없는 step 계속 wagging wagging 나 자신 있게 open my door 더 자유롭게 Lights, camera, action, pose Follow my flow 물결친 boys Cause Luna's wave don't make a gold 어때 so what 니 흔들어 I'm gonna change 그 순간 광활하게 터진 my space 점점 더 다가오는 뒤바뀐 세계 짙어진 얼빛 차오른 달빛을 봐 Keep going my way Other people stop 지금 이 느낌 알지 whoa. So hot tension Just make a run Action pose. I'm a pose. Oh yeah yeah. Let's go. 일어서 나 올라서 나 나를 볼 수 있도록 stand up and strike. 나나나 I talk like 나나나 나를 볼 수 있도록